시편 17편에 보면 나는 깰 때 주의 형상에 만족하겠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따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울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에 감사하기보다 탄식이 나오는 것이 저희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했는지 저희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빨로도 옷빨로도 안경빨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감추기 어려운 내 남자 초장 60분 시작합니다. 가끔은 뭐 하나 되는 일이 없고 한없이 작아지고 주저앉고 싶어도 하지만 단 한 가지. 아, 네. 아, 맞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뒤에 괜찮은데? 쏙 돌아오네. 최근 오프닝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것 같은데? 최근 오프닝이 조금 이제 무겁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네, 근데 오늘 주제에 알맞게 최대한 한번 해봤습니다. 깔끔하군요. 깔끔하지 않은데. 왜? 아유, 아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 본격적인 녹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You ready? Oh yes. Come on. When you need music, Net. 아, 네. 저희 광고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굉장히 아늑하고 굉장히 시설이 좋은 녹음과 편곡과 뭐 작곡 이 모든 음악에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것이 가능한 tinkers.net 접속하시면 여러분께서 음악이 필요하신 분이면 누구든지 이곳에 오셔서 정보를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약 30분 정도 댓글과 뉴스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약 1시간 30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본인 소개, 개인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하던 대로. 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더 섹시해졌어.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를 지향하는 오나라의 더관, 줄여서 오더관, 원백호라고 합니다. 와~ 오늘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아니,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커피도 하나 타드리고. 그럼요. 근데 아프니까 약간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어서. 아이고, 더 섹시해. 이거를 실사로 보는 분들은 더 마음이 끌릴 것 같아요. 아니, 안타깝게도 저희만 보고 있습니다, 실사로. 아니, 오늘 아파가지고 사실 빠질 뻔 했는데. 아, 진짜. 아, 그러면은 그렇죠? 거의 뭐. 포미닛에서 현아가 무대 없이 나머지 셋만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 없죠. 네. 저희가 나머지 세 명이 돈 모아서 보약한 척 지어드리도록. 저희가 우리의 원탑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가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보약한 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네. 오늘 바이러스의 숙주일 뿐입니다. 이런 메탈 하나도 준비한 것 같잖아. 네, 그럼 바이러스의 숙주를 뒤로 한 채 다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28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괴수 28호. 네, 댓글을 보니까 네. 괴수 28호님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이따가 네. 소개해드릴 텐데 네. 리뷰 같은 거 보면 아, 그런가요?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너머로 왜냐면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우리 중에 키가 제일 크다고 자기가 돼서 유일한 180대입니다. 네, 유일한 미너죠. 아, 그걸 까면 어떻게 해? 그냥 크다고만 했지. 아, 아무튼 저는 180대입니다. 몸무게를 같이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 아니, 몸무게는 공개. 몸무게도 180대입니다. 우린 다들 서로 잘 되는 꼴은 또 못 보는 것 같아. 그렇죠. 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아 다음으로. 네, 만국의 대학원생들이여 단결하라. 대학원생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 애님도 뭐 사연 소개한 이후부터 굉장히 뭐 분량을 늘려달라. 뭐 이런 요구도 있고 분위기 좋아요. 네. 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저는 이 모임을 조직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수량 외모 화려한 말빨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기 어린 왕자 고유속의 폭풍맨 자화연 자용은 MC 실버벨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실버벨도 목소리 좋다는 피드백 되게 많아요. 목소리가 좋다는 피드백은 정말 초반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너무 일찍 그 게스트가 분들이 내 외모를 깠어. 아니 그리고 여자친구 있다는 것도 까가지고. 아, 뭐 그렇죠. 이름을 불렀잖아.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인기는 덧없는 것이니까요. 네. 저는 묻혀가면 되잖아. 우리 팀이 인기가 있으면 되는 거죠. 아, 나는 죽고. 그런 거 나는 세어야 하겠고. 그 슬램덩크의 채취수 같은 거야. 난 도미가 아니어도 좋다. 밑에 깔리는 무여도 괜찮다. 뭐 그런 거야. 자, 그러면은 저희 너무 귀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연 소개부터 하나요? 사연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잠 60분에 사연 읽어주는 남자 대학원생 A입니다. 사연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걸 일단 죄송하게 네. 생각을 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읽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자라는 아이디를 써주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저희가 그 불륜유걸 편 할 때 네, 우리가 또 김홍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거금 들어서 이렇게 일간지 광고 내신 내용 중에 네. 이제 그게 뭐 자기 신학적인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뭐 재창조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재창조설은 좀 잘못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나는 그 교회랑 상관은 없지만 뭐 재창조설은 정설 중에 하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얘기할 겁니다. 아, 우리 준비해 오셔. 아니 오늘 저희 주제가 그거니까요. 굉장히 재밌게 했네요. 창조. 오동왕이 네. 또 칼날을 갈아왔군요. 네. 아, 근데 또 네. 아, 이런 피드백들이 있어야 저희가 건강에 발전을 하죠. 네, 그 다음은, 네. 나는 민주심이다. 라는 아이디를 쓰신, 민주심? 민주심인이다를 잘못 쓴 것 같아, 내가. 아, 난 성함이 민주심인 줄 알고. 아, 민자, 주자, 심자. 아, 민주심인. 아마 민주심인. 것 같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동성애 편을 듣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홍석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의 용기를 존경한다. 정죄하기 전에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은 미움보다 몇억 배가 더 고귀하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주셨네요. 네. 아, 예. 예. 아이디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아직 어린애. 어머. 님이 얼마나 어리신지 모르겠는데. 아직 어린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 패널마다 다들 입담이 좋으시다고 크크크크를 붙여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 3일 만에 다 들었습니다. 아이고. 바쁜 거 맞아? 그만큼 우리 방송이 가볍다는 거지. 그냥 다른 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거지. 아, 그죠. 예. 아니, 그리고 생각보다 얼마 없어, 우리 아직 방송 올릴게.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에 동성애 편에서 결론 부분에서 많은 감동을 듣고 반성했다. 그때 그 오도왕님이 이제 본인 잘못이라고 말씀하면서. 괴수 18원님. 아, 오도왕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다 오도왕이 한 줄 알아. 아니, 나는 넘버트야. 다 오도왕이 한 줄 알아. 아, 오도왕이 했으면 괴수 28호님께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예. 우리 팀이 한 거지. 다 같이 한 거죠. 괴수 28호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아마 지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결론 부분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반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녹음하는 저희도 감동을 받았으니까요. 예.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달이 됐겠죠. PS 괴수 28호님 닉네임이 마음에 든다. 오빠라고 불러드리고 싶지만 남자다. 뭐야?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한창 지금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지금 오빠 사랑해요 이 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게 여러분 정말 정말 죄송한데 댓글은 저희가 어차피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안 밝히셔도 돼요. 굳이 그렇게 솔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예.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는 해요. 아니, 제가 마초적인 당연히, 캐릭터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초적인 캐릭터라서. 여자분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럼요. 네. 희망을 가집시다. 네, 그 다음에 풋풋한 20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분은, 자꾸... 저희,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 순위, 저희들의 순위를 우리들이셨더라고요. 네 명, 네 명밖에 없는데. 3위부터 말씀드릴게요. 3위가 실버벨. 공동 2위가 대학원생 A. 대학원생 A랑 괴수 28호가 공동 2위. 아. 1위 누구겠어요, 그럼? 독보적으로. 독보적으로. 독보적이지. 오더광. 아, 근데. 네. 대학원생 오빠 말 많이 해주세요. 아. 노력하겠습니다. 괴수 28월 요새 오더광급이다. 아, 이거. 아, 올라온다니까요? 네. 올라, 많이 올라왔어요. 네. 보이는 라디오를 부탁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안 됩니다. 방송 접는 그날. 방송 접는 그날. 라스로 한번 합시다. 예, 풋풋한 20대님, 누구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네. 사연을 되게 자주 보내주셔서, 사실 저희도 네. 되게 감사해요. 네. 네, 거만 기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도 방송은 뭐랄까, 똥을 싸다가 싸다 만 느낌이었다. 아, 인정합니다. 아, 그게 사실 뒷부분을 날렸기 때문에. 그게 똥을 싸다 만 게 아니고요. 똥을 쌌는데, 싸고 보니까 설사였 거야. 이걸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잘 땅에 덮었으면 빨리 빨리 닦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물을 빨리 내렸어요. 네네. 아, 그런 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기가 막히지 않아 이거? 물을 빨리 내렸을 뿐이야. 오늘 미쳤구나. 미생자기에 미생자. 네, 예. 본격 비대 방송 추첨 60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뒤를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본격 비대 방송 추첨 60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계속해서 거만 기타님 사연인데요. 2단 특집이 기대가 되신다고 합니다. 2단 특집. 2단 특집은 저희 내부적으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2단 특집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희도 다룰 만한 주제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정말 그냥 나이브하게 말씀드리자면. 칼 맞을까봐 무서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2단 강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네, 네. 실제 칼 맞으신 그런 경험도 있고 사례가 있죠. 실제로 이제 2단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그 저희가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 나. 나서 오래 살래. 무서워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2단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마음은 사실 전혀 없고 뭐 그걸 말하면 해서 저희의 뭐 신앙의 거리낌 있고 이런 건 정말 한치의 그런 게 없는데 저희가 살아있어야 그렇죠. 2단 얘기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하고 그럼요. 그럼 저희가 일단은 다 생각하고 번성도 해야지. 제가 일단은 환갑 지나고 하겠습니다. 환갑 지나고 그래서 정말 참고로 네. 그 저희 수련회 교회 수련회 때 2단 강의하러 오시는 분이 사전 공문을 보내셨어요. 절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아라. 2단 강의를 한다고? 2단 강의를 하는 중에 그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막 깽판을 친 적도 되게 많고 굉장히 해방을 많이 놓는다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현대 종교라고 치면은 딱 사이트 하나 나오거든요. 현대 종교. 네, 그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사이트인데 거기서 자료를 좀 찾으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니들 방송을 얼마나 듣는다고 뭐 이렇게 칼 맞을 걸 걱정하냐고 하시는데 이단은 그런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약간 몸을 사릴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신 분들께는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하기 조금 어렵다는 거. 아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도 네, 없고 백도 네. 없고. 그럼요. 여자도 없어가지고 네. 무섭습니다. 여자가 있으면 안 무서워? 여자가 있어도 무섭겠다. 그래.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으나 네. 네. 간간이 중간 중간에 살짝 살짝 흘리는 거 살짝 살짝 들어갈게요. 네. 고만 기타님께서 이제 본인의 전도 추억을 조금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네.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는데 믿고 싶진 않다. 어떤 동아리 후배의 이야기랑 노방전도를 나가셨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네. 근데 이제 전도를 시도했는데 이분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제발 좀 빨리 꺼져줄래. 눈빛을 보내던 분을 만난 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 노방전도를 나가면 사실 대부분의 있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눈빛이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네. 제발 나를 모른 척해줘. 이런 네. 눈빛이죠. 네, 이런 내용들 보내주셔서 저희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연 저희 추잠 60분 메일로 그리고 팟빵과 아이튠즈와 아이블로그 리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또 지난번부터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이죠. 뉴스 읽어주는 남자. 접니까? 네, 이번 주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만 주목하는 교계의 뉴스를 전해서 알려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그렇구나. 네. 우리 그 데이비드 조 목사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형 법원에서 받으셨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아, 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일단 한국 목회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언을 부에 대한 모든 욕망을 죽이고 재산이 늘기 시작하면 관리자를 따로 두고 장로들에게 수입의 원천을 완전히 투명하게 밝히고 우리의 보화는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도록 단순하게 살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이길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데이빗 조 목사님께 그분의 범죄는 예수님을 모욕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죠. 네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럼요. 이거를 그분들이 가르치셔야 하는데 네. 가르침을 받는 상황이 된 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은 얼마 전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조찬 기도회. 개신교의 유명한 목사님들과 또 이제 현직 정치인들과 또 우리 또 미스바 박근혜 아가씨가 레이디 가카 그죠 함께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거기서 그 김삼환 목사님이시라고 네. 아 우리 또 우리 한국 교계 넘버 원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네. 그분께서 그 WCC 마지막 폐막식에서도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다고 또 아 그분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서도 국가 주천 기도회에서도 역시 설교를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고레스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고레스? 네. 고레스가 누구야?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네.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었잖아요. 네. 바빌론을 멸망시켜서 포로 사리에서 해방시켜준 사람. 아. 이 고레스죠. 그럼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준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 그래 정확하게 보셨네 그러면. 아니 정확한 설교네 그러면. 그럼 정확하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나 우리를 좀 더 해방시켜 달라 뭐 이런 얘기네. 뭐 그런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 그래서 아무튼 훌륭한 여성 대통령이 뽑힌 것은 네. 100% 교회의 영향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 아니, 나는 안 뽑았긴 했어. 나도 안 뽑았는데. 이렇게 아이, 밝혀도 돼? 아이 미안하네. 아 저희는 박근혜 정부를 지지합니다. 정부는 지지합니다. 네. 지지는 해요. 종북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일본이랑 중국은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한다. 왜? 여성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기 여성 때문에. 여성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따라올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이길 수 없다. 아, 미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은 여성 대통령이 아, 미국과 나, 중국은 네. 우리나라가 이제 탑이다. 이 얘기를 하셨고 미국도 제끼고 중국도 제끼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 각하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들의 그분들의 위대한 업적까지 또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보건데 왜 역대 대통령이 한두 명이 아닌데 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만 딱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서 좋아하는 거야? 이승만은 뭐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네. 네. 목사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뭐. 정말 그런 사람이? 뭐 그렇죠 뭐 이분이 장로의 칭호를 받았는지는 제가 장로라고 기억이 안 네. 장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여튼 뭐 그 재원국회에서 이렇게 기도로 재원국회를 네, 네, 네. 시작하게 만든 아, 네. 그런 분이면서 이제 뒤로는 반대 정치인들 테러하고 뭐 좀 그런 분이긴 해요. 저희가 나중에 기독교 위인 특집이라도 한번 하면 그때 다뤄야 되는데 뭐 어쨌건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좋아하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분은 또 아버지시니까 또 이분은 아버지니까 야, 또 예의상 언급해드린 거야? 다코키 마사오 우리 이렇게 와서 우리 일본 장교 출신 대통령님이 또 우리 60대 아이돌이기 때문에 빠심에서 김사환 목사님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보수 기독교가 보통 반공주의를 좋아하는데 아, 그렇죠. 이게 정확하죠. 정확하게 반 그쪽이 그러니까 반공주의 이승만과 박정희 하면은 또 강력한 반공주의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사건이 YWAM, 와웸이라고 이제 발음되는 한국 명칭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이게 뉴스가 좀 심하게 났었습니다. 거기 이제 YM에서 관리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전도단 이렇게 찍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많이 예, 보셨을 예, 거예요. 예, 뭐 예.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 뭐 이런 책들 네. 네, 출판사인데 거기 대표분께서 공금을 대략 7억 7천을 횡령하신 게 7억 7천? 네네. 그럼 출판사가 장사가 잘 되긴 잘 됐었네. 그 내역이 네. 이게 한 2008년부터 3년 동안 횡령을 하셨는데 뭐 했으셨냐면은 일단 국내랑 하와이의 콘도 이용권을 구입을 하시고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또 2억을 사용을 하시고 그걸 이제 공금인데 이제 그 출판사의 돈인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가 빼다 자기 집에 자기 집 사는데 썼죠. 알뜰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서 쓰셨는데 출판사 그 사무실도 자기 명의를 바꾸시고 네. 그 오피스텔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과 본인 부인의 명의로 바꾸시고 이 사건이 났는데 사실 이게 드러난 건 더 일찍이에요. 사실 이분 대표에서 물러나신 게 작년 9월이거든요. 네. 최근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뉴스에 터진 게 최근이지 실제 사건은 좀 이전에 있었던 거. 제보가 건가? 늦게 들어간 거고 보도가 좀 이제 그래서 늦게 된 건데요. 사실 뭐 이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월급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봉사라고 생각하고 하시죠. 그렇죠. 예수전도단이 참고로 자비랑 선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뭐 5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시는 그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걸로 알고 많죠.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네, 그렇죠. 대학생들의 어떤 용돈 정도 수준의 네. 후원을 받으면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의 신뢰를 좀 배신한 안타까운 그러니까 일이었다. 저도 사실 그 대학교 때 선교단체를 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얼마나 금전적으로 정말 정말 어렵게 생활하시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기사 나왔을 때 가장 걱정되고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분 하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선교단체의 간사님, 일하시는 간사님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빠질까봐 문제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매일 하는 변명이지만 일부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고 사실 정말 이 단체에도 어려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어려운 중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마음이 너무 상할 것 같아. 내가 그 단체에서 일하는 간사라면 나는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받고 일을 하는데 실제로 이 출판사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었냐면 출판사 이 대표분께서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직원분들이 보통 한 100에서 150 사이의 급여를 받으셨는데 너네들은 직장인이 아니라 선교사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적은 월급을 받지만 일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심지어 나는 돈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돈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콘도 이용권뿐만 아니라 매달 자기 명의로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분노가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지만 분노하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기독인이라면 그걸로 인해서 그 원치 않는 그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것도 분명히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죠. 이 사태를 놓고 선교단체를 욕한다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그 다시 더욱더 그늘과 어둠에 가려지는 다른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돌아보고 할 그런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 가지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어쨌건 이런 선교단체는 특히 서로에 대한 신뢰로 뭉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럼요. 설마 저 간사님이 설마 저 목사님이 그런 짓을 할까? 차마 생각을 못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근데 욕심이라는 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직이 커지게 되면은 뭐 실수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갖는 조직은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선교단체들이 이제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보통 어떤 선교사의 마인드로 이제 간사라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선교단체 간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야. 뭐 재정 관리나 회계 관리나 아니면 조직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상관한테 막 서류 집어던지는 거 맞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일을 배우면 금방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관리 체계도 너무 이제 빈약하고 확실히 좀 예견된 어떤 사건이 아니었을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시스템은 믿을 수 있는데 사람은 믿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의 그 믿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게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네, 그게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도입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진짜 큰 일을 하고 싶고 조직이 크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YM만 이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또 옛날에 CCC나 이런 단체들에서도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재정적으로. 그걸 또 바로 잘 마무리를 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커졌어? 아니 커진 우리 게... 아직 4명인데 이 골방에서 몸무게가 들었잖아. 아... 뭔가 이 팟캐스트의 규모가 잡히면서 에... 사연도 소개하고 뉴스도 소개하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금방 가네요. 청취를 조회수가 그래도 한 1000은 넘는 것 같아요. 요새 회당.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들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고정으로 한 500분은 듣고 계시는 거 500명 이상 500명은 듣고 계시지 않나. 그리고 또 모든 사이트에서 통계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1000명 봐야지 우리 또 3자리 4자리 봅시다. 믿음으로. 저희 공약 같은 거 믿음 쓰는 거 아니야? 공약 같은 거 할까요? 공약? 공약 뭐 할까요? 2000명 모이면 뭐 하겠다 뭐 이런 거? 얼굴을 공개하겠다. 2000명 아니 그러니까 이청그 이렇게 이거 하자. 페이스북 좋아요가 2000명 넘으면 공개 방송 한번 하자. 그렇다. 지금 350명이거든요. 네. 페이스북이 좋아요는 좋아요니까 청취 말고 좋아요가 2000이 넘어가면 아. 저희 공개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어. 방송으로 약속한 건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제. 연락도 못해.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왔어. 아. 오늘 우리 주제가 뭡니까? 오늘의 주제. 아. 창조와 진화. 와. 기독교의 또 뜨거운 감정. 아니, 당연히 창조된 거 아니에요? 이런. 몇백 년을 이어온. 아. 네. 창조와 진화. 몇백 년을 이어온 신앙과 과학의 갈등. 아. 정말.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핫한 떡밥 중에 하나죠. 고전적이면서도 사실 상대방. 과학과 신앙. 이거 저는 사실 분리해서 보고 싶긴 한데, 양쪽 진영을 분리해서 본다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 사실 그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가 아직까지는 정말 어려운.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럼요.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재밌는 부분을 찾아서 제발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 성경에는 창조됐다 나왔으면 창조된 걸 믿어야지 뭘. 그 얘기를 이제.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풀어냅시다. 네. 아이고. 저희가 일단은 순서대로. 네. 저기 나름 기독교 방송이니까. 아, 우리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종교 카테고리 아니에요. 몇몇 분들이 메일이나 사연을 보낼 때 네. 종교를 시원하게 까져서 좋았어요라고 하는데 저희는 까는 방송이 아니라 옹호하는 방송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다. 그럼요. 우리 기독교 옹호하는 방송이에요. 저희 참고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화 듣고 오세요. 1화 듣고 오시고 저희 방송에 이걸 듣고 오세요. 저희 1화를 보시면 분명히 저희가 자기 검증편을 네, 저희 검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 그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화와 이 세상의 발달 과정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창조 과학이나 지적 설계나 유신론적 이런 학문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네. 넘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야는 또 굉장히 핫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뭐 생물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도 그럼요. 고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저희 정말 이 방송 올리고 폭풍같이 까일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폭풍같이 까일 거를. 참고로 저희 이 4명 중에 역사 전공 한 분, 그다음에 과학 전공 3명 있습니다. 네. 이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공학 아니에요? 공학. 공학인 거 이게 되게 과학을 전공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이 성경의 천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생물학의 베이스가 있는 사람도 있고 공학의 베이스가 있는 사람도 있고 지질학의 베이스가 있는 사람도 있고 천문학도 있고 다 다른데 모든 분들은 다 그게 그건 줄 알아라. 그게 그건 줄 아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여기 그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학을 퉁치시면 안 돼요. 문과일까? 이건 진짜 고등학교 때 생각이고. 그 생각보다 성경이 그렇게 고등학교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생각보다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역사 전공하시는 대학원생 역사인데 어느 파트야? 명확하게. 저는 한국 현대사를. 한국 현대사. 장세기는 생각이 없어. 바로 지금의 역사. 그렇죠. 바로 지금의. 아무튼 네. 이승만의 대한민국 창조. 그런 거야. 3일 만에 창조하셨어. 이승만님이. 이승만님이. 그니까 아무튼 역사 전공한 분 계시고, 생물, 오도광님 정확하게 말을 하고, 정확하게는 오도광님 화학 베이스. 화학에서 어디? 유기화학. 유기화학. 유기화학이면은 굉장히 그래도 올가닉. 올가닉. 막 분자 막 그런 거 비슷한 거 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몰라. 몰라. 다 안 떠 생각하지 마. 저는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 화학공학. 네네. 그럼 약간 플랜트 만들고 뭐 이런. 뭐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아니라니까. 파이프관의 화학이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석유가 화합물이지만 또 혼합물이거든요. 그게 아스팔트부터 디젤까지 다섯 개 있잖아요. 약간 가스까지. 응용 쪽이구나. 그거를 정제하고 그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유기화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일들을 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한테 지질학에 대해서 물어봤자 아무것도 몰라요. 화학공학이 되게 분야 다양해요. 요즘 네. 참기름도 맞아. 만들고 참기름도 만들고 초콜릿도 만들고 화장품도 알고 뭐. 중국에서? 아. 이제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계 그중에서도 항공 그러니까 미사일 헬리콥터 이런 겁니다. 밀덕이에요. 밀덕. 밀덕. 밀덕이야. 밀덕. 저희 과에는 셋 중에 하나예요. 밀덕 아니면 차덕 아니면 여덕. 그렇지. 밀리터리 덕후 아니면 자동차 덕후 아니면 여자 덕후. 아. 이렇게밖에 없어요. 실버벨은 세 가지 다 해당되나? 아닙니다. 셋 다 해당되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 같은 사람한테 천문학에 대해서 물어도 사실 정말 상식 수준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네. 과학자라고 해서 그 과학자들의 말이 전부 다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네 그래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골 네. 베이스에 깔고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픈 과학 얘기는 조금 천천히 여러분의 머리를 나중에 골치 아프도록 하도록 하고 네. 일단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먼저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또 문과인 제가 이 창세기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자 성경에서 창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창세기잖아요. 제네시스. 그렇죠? 네.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이제 창조의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창세기에는 창조 기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네.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게 두 세트라는 거야? 아니면은 뭐 어떻게 두 가지라는 거야? 뭐 두 세트인 건데 사실 이거를 완전 별개의 얘기로 볼 건지 아니면은 결국은 한 얘기인데 포커스가 다른 하나의 얘기로 볼 건지 아. 이런 해석이 좀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앞면 뒷면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면이냐? 그렇죠. 네. 그렇죠. 완전 동전이 완전 다른 동전이 두 개가 있느냐 아니면 동전의 앞면 뒷면인 거예요. 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네. 2장 4절까지 네. 2장 4절이 기준이에요. 네. 2장 3절까지 한 얘기가 나오고 네. 2장 4절부터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로 이제 1장 1절이 시작을 하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천지를 네. 창조하시는. 네. 굉장히 어떻게 되죠? 말해서 뭐 생겨라 그러면 그쵸. 요거 생기고 요거 생겨라 네. 그러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물 모여라 물 모이고 그렇죠. 그 부분이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네.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드립으로 창조하시는구나. 너무 경망스러웠어? 진짜 칼 맞는다. 좋은데? 개수액이 수위가 점점 올라오고 좋은데? 지금 따라잡으려고 MSG 같은 방송 하겠습니다. 드립의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장에 그렇죠 이런 걸로 네 말씀에 힘이 있다 정도로 정리합시다. 말씀에 힘이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말에 힘이 있다. 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를 하세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면은 굉장히 강력한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다 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게 2장 3절까지 하나님 모습이고 예? 2장 4절부터 2장이 끝나는 2장 25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아담과 하와 얘기가 2장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1장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네네. 사람을 만들었다까지만 나오죠. 1장에서는 자연기 시스템은 다 만들어? 그렇죠. 물고기랑 뭐 나무랑 이런 거? 디테일하게 만들지는 않고 그러니까 만드는 부분이 묘사되진 않는데 어쨌든 다 나오시죠. 뭐. 아, 뭐 이렇게 뭐 기는 거 한번 만드시고. 아, 그렇죠. 나는 거 기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땅을 물속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그걸 물과 바다로 나누고 뭐 이제 이런 행위들이 이제 전체적인 틀을 짜는 행위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창조 기사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시느냐. 자, 1장에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2장에서는 이제 손을 쓰신단 말이죠. 좀 세심해졌군요. 그렇죠.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고 좀 인간적이고 뭐랄까 좀 예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으세요. 빚어서 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2장 3절까지랑 2장 4절부터랑 이게 내용이 좀 달라진 게 느껴지거든요. 보면 이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는 얘기라기보다는 뭔가 여기서 좀 내용을 나눠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 같은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설 달려 있는 성경, 이렇게 네. 제목 달려 있는 성경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파트별로 그런 거 보면 2장 3절, 2장 4절 여기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데가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전혀 다른 저자 두 명이 따로 써서 나중에 붙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네. 한 저자가 썼는데 포커스가 좀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네네네. 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자, 여기서 자,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모세가 썼다고 전해지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배워온 방식인데 이게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죽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썼다는데. 모세가 죽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모세오경 읽다 보면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다. 그거 그냥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해. 그냥 그거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실버는요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혼자 막 수련하는데 뭐 하면 화려한 말 이거 쓰는 거 모세는요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었겠긴 네, 하겠죠. 네. 근데 하여튼 이걸 읽어보면은 이거를 모세가 다 썼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바깥 시점에서 보는 듯한 묘사한 듯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말하자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모세가 썼냐? 그렇죠. 한 2000년 동안 당연히 다 모세가 썼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네, 네. 이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전하면서 이제 성경도 이제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어떤 고고학이나 뭐 역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걸 당연히 사실로 믿을 게 아니라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게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가설을 제기를 하냐면은 이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오경은 모세와 쓴 게 아니라 되게 몇백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개의 자료들을 모아서 되게 나중에 편집을 한 거다.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게 문서설, 사문서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서를 이제 제2문서, 그 다음에 2문서, D문서, P문서. 그래서 뭐 JDP설, 뭐,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맞는 거라고 다들 생각해 왔는데, 다들은 아니고, 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요게 맞겠지 생각을 해왔는데, 80년대 이후에는 또 이 문서설이 틀리다는 근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옛날에는 나는 모세 귀에다 하나님이 딱 대고 서곤서곤 해가지고 모세가 쫙 일필이지로 쫙 받아 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 편집도 많이 됐고 그렇죠. 또 기간이 모세오경이 나온 것들이 뭐 바벨론 포로 이후 라고는 얘기가 있고 사실 뭐 기록으로 좀 보면 몇천 년 전 아니야 정말 모세 당대에 쓸 수 없는 내용들이 사실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시대적으로 안 맞는 내용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사실 그 JDP 그 사문서설이 그 부각될 때 보수적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저런 이단들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막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사문서설 주장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없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신앙을 가졌는데 철저한 자기네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제대로 파보자 했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뭐 어딘 야훼라고 하고 어딘 여호와라고 하고 이게 제사장 가문에서 말하는 표현 방식과 또 이렇게 표현 방식들이 무리마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막 용어가 막 섞여 있어 창세기에 보면 한 명이 썼으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그림을 그린다. 그림의 어떤 필지 좀 비슷하잖아요. 그림 형태가. 그치. 근데 창세기인데 다 달라. 최소한 네 가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네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 그림 스케치만 그려놓고 선생님이 16등분을 해서 애들한테 나눠줘. 그럼 애들이 자기가 받은 부분에 색칠을 해가지고 모으면 하나의 그림이긴 한데 그게 그 각 부분 부분마다 색깔도 다 다르고 하잖아. 그치. 아이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좀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은 그 문서설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 아까 J문서설, E문서설 뭐 이렇게 써있었잖아요. D문서설, P문서설 그 보면은 아까 하나님 그 표기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쓴 하나님의 성호가 있는데 그 성호를 원래 사실 아브라함과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자기를 존재 드러내고 특히 모세한테는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줬는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었다가 후대에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함부로 못 부르니까 그걸 부르지 않고 그냥 기록만 해온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냐면 또 걔네 언어가 그래서 문자가 없으니까 자음만 그러니까, 있어요. 모음이 없어. 자음 없어. 네, 히브리어가 자음인 자음, 언어. 자음만 있어. 네, 그래서 오더광이라고 하면은 이응 디귿 이응 막 이렇게 표시해 오는 거예요. 아 진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럼 이게 오더광인지 엉덩인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무리마다 그래서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오더왕이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잖아. 근데 이게 야훼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서 설명을 하면은 제이 문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이제 히브리어를 영어로다가 그냥 옮기면은 YHWH 이렇게 저 하나님 표기한 사람들이 제이 문서설 YHWH 자 모음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리고 이 저자는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 저자 그리고 D는 신명기가 영어로 하면 D 모식이거든요. 디트로로밍 많이 이제 그 신명기 저자와 창세기 저자 중 일부가 그 문체랑 뭐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서 D 문서설 신명기 D에서 D고 P는 또 다른 분류가 있어요. 뭐 하여간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저자가 모세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사람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을 거라고 믿어왔고 그리고 후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이후로다가 좀 한물 간 이론이 됐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래서 창조로 들어가서 이게 네. 창조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문서설에 따르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2장 3절, 2장 4절, 2장 4절 상반부까지는 피문서고 그 뒤에 창조기사는 제이문서인데요. 근데 이제 문서설 자체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창세기를 포함하니 모세오경은 모세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편집은 있었다. 뭐 그럴 수 정도로 있네. 일단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예레미야의 서기장 바룩이 마무리 지었다는 설이 있어요. 아, 네, 그런 설이 있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 몸이 좀 안 좋아서 비가 죽으려고 하는데 했는데, 예레미야의 서기장 바룩이 필터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게 바로 팬 관리하는 방법이지. 되게 다양한 모습을 맨날 보이잖아. 우린 되게 평면적인 모습인데. 저희가 아프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자매들 앞에서 수줍어하는 모습. 아유, 박식한 모습, 아픈 모습, 되게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배경적으로 이런 상황인데요. 네. 자, 그래서 창세기에 의하면은 봐봐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잖아요. 첫 번째 창조가 6일 안에 기사를 보면은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지금이 1일 24시간이니까 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144시간이 맞나? 그치 6일이니까 144죠. 144시간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건가?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을 토시 그대로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144시간이 걸린 거야. 세계를 창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코스모스 유니버스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윈이 19세기 사람이잖아요. 그 진화론이 나온 게. 그러니까 다윈 네, 얘기가 맞아. 나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칼뱅 그 장로교의 어떤 시조인 칼뱅이 16세기 사람이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들었대. 왜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반론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무슨 창조하는데 6일이나 걸리냐 아~ 원하면 하루면 되지 않냐 아~ 뿅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칼뱅이 되게 불침을 썩였다. 지금하고 생각이 완전히 반대네. 어. 그렇죠. 아니 무슨 말 한마디 하고 하루씩 쉬어. 문화충격이다 그러니까. 진짜. 무슨 하나님도 체력의 한계가 있냐. 아. 뭐 무슨 6일씩 시간이 걸리냐. 그러니까 어 MP 쓰고 충전하듯이. 아. 그렇죠. 야. 하나님도 뭐 만화 아스라... 만화 충전하는 만화 충전을 해야 되는 거야. 필살기를 쓰시고 나면 쉬셔야 되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16세기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하네요. 창의적이죠. 이야. 이런 반론까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이 창세기에서 창조하는 데 걸렸다고 하는 그 6일에서 그 1일, 1일, 1일 있잖아요. 네네네. 그 1일이 24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는 주일학교에,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네. 선생님이 해주긴 한 것 같아.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의 하루와 다르다. 아, 뭐, 그런 뉘앙스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요음. 요음, 그치. 네, 네. 여기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 1일이, 1일을 그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요음인데, 네. 근데 이게 24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다른 용례가 막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요음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6일을 도하 144시간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꼭 그렇게 안 읽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니까, 어떤 특정 기간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뭐, 6일이 될 수도 있고, 뭐 6텀이 될 수 있는, 6텀이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는데 144시간, 6일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수는 없는데, 어쨌든, 6번에 걸쳐서 이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거야. 아, 6일이라고 단정 짓기엔 지금처럼 월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아,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는 단정 없다. 지을 수가 성경만 없어. 놓고 보자면.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창세기 자체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좋다고 네. 말씀하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지만 창조의 과정이 어땠는지는 솔직히 지금 말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여기서는 사실 저는 창세기를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읽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고 나름 기계 전공이니까 여러분 읽어보고 꼬투리 좀 잡으려고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만든 과정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들고 좋아했다라는 게 이거의 강조점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죠. 이 창조 설화, 이 창조론, 이 창조의 얘기가 사실 고대 바빌로니아의 뭐 에누마 엘리시 이런 그렇지. 신화들이 있어요. 요거랑 내용을 읽어보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읽어보면은 되게 결정적인 차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 신화 같은 경우는 사람 왜 만드느냐 노동력이 필요해서 만든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사람을 왜 만들어? 좋아서. 좋아서 뭐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를 하신 거잖아. 이제 그런 차이들이 또 있고 어쨌건 간에 이 창세기 자체는 우리한테 잘 읽어보면 이건 창조의 과정을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게 아니야.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조점이 창조 자체보다는 창조에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사실 읽어보면은 좋았다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얼마의 힘을 들여서 사람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했다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떻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어떤 신학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그렇죠. 주는 것이지 창조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우리가 전제로 깔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을 했냐면 창세기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공식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달이 떠 있어서 아름답다가 창세기라고. 그렇죠.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처음 그 기독교 수업에서 들었었는데 창세기를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모세가 다 쓴 줄 알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다고 하고 뭐 에누마 엘리시 뭐 그런 신화나 뭐 길가메시 서사지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나와.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의 또 신화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고고학적 자료로 봤을 때 그 자료들이 더 먼저 쓰여졌다고 발견이 돼요. 창세기보다. 그러면 이제 카피본인 거잖아. 그지? 그럴 수 창세기는 있죠. 그것들을 짜집기한 카피본이고 하나의 그냥 우리가 단구 신화를 신화로 여기지만 팩트라고 받아들이지 않듯이 뭐야 이거 그냥 짜갈이었네라고 생각이 난 들면서 믿음의 시험이 들더라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오랫동안 질문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들은 막 사람이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게 그렇죠? 중요해. 그렇죠. 예, 예. 제사를 많이 하고. 그렇죠. 노동력 아까 말한 대로.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가인과 아벨 파트 창세기에 나오는데 뭐 결국 뭐 가인이 가인의 삶이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신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 그들의 삶이 어떻든 무조건 재물만 많이 바치면 끝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신화의 이런 신화의 신들은 맨날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더 많은 재물을 바쳐라. 이런 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런 말씀. 나랑 친해지네 아니야? 나랑 좀 사랑해. 나랑 좀 친해지면 나랑 얘기 좀 하자. 그 저도 창세기 읽으면서 그 외에 그 특히나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지금 왠지 정말 본격 기독교 옹호 방송인데 지금 약간 많이 까이겠는데 창세기 보면 내가 진짜 아 이거 하나님 좀 감동인데 감동 크기 쩐다 이거 생각 그 구질이 뭐가 있었냐면 성경 말고 좀 다른 외적인 데서 찾았던 거였는데 그 외에 바알신이랑 아세라 이런 애들한테 제사 지내는 거 겁나 싫어했잖아요. 겁나 싫어하고 진짜 이제 극도로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질투가 많은 신이다. 딱 요 정도 표현하잖아 교회학교에서. 근데 내가 그걸 공부해 보니까 바알하고 아세라 신한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더니 철로 걔네 상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드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용광로인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불을 피우면 철이나 이런 게 그 달궈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바알이나 아세라 이렇게 손바닥이나 혓바닥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그 위에 달궈진 그 위에 사람을 산채로 놔. 특히나 이제 그 신들이 좋아하는 게 애기 같은 거. 말 못하는 애기 같은 거. 그 노면은 비명을 정말 빽빽 지를 거 아니야. 비명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들이 제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거야. 이게 진짜 얘네한테 제사드려 정말 죽어도 하지 마라. 사실 이제 거기에서 아 이게 단순 질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 좀 사실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괴수가 말한 거, 우리 괴수 28호님이 말한 것처럼 괴수가 말한 괴수 28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런 지금의 그 중동 지역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신화랑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고 어쨌거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깔려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야. 세계관적인 측면이 중요한 거고 이거를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책으로 독해를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지. 이걸 이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 책을 참조를 했는데 예? 제가 좀 공감가는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배덕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라는 책 72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표절하지 않기 위해서. 참조 확실하게. 네, 참조 확실하게. 네.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해야죠. 물론 창조론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기독교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신앙 고백이다. 그렇다고 눈부시게 발전하며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학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창조론의 신학적, 신앙적 가치를 건강하게 보존함과 동시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 측의 입장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 구절을 읽으니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빅뱅을 통해서 창조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이제 하나님이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흙을 한땀 빚어서 한땀 한땀 사람을 한땀 한땀 따다 조셔가지고 내 모양이 이끌 거야. 얼굴이 형을 한 세 땀 뒀단 거야. 그렇게 빚으신 건지 재료를 많이 쓰신 거 같아요. 남는 재료 쓰셨구나. 180을 만드셨어. 저도 한마디? 네네네. 네. 그 좀 고전적으로 믿어오신 분들 멘붕하거나 우리가 마치 그 이상한 방송처럼 그 공격받을까봐 변명의 소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그 이것도 기독교 내에서 말하는 하나의 큰 입장 중에 하나예요. 네, 입장 그쵸? 중에 하나인데 그 그냥 고전적으로 믿어오신 분들이 그냥 멘붕하실까봐 그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물론 성경책은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다 뭐 인간 입장에서 마치 역사책 쓰듯이 기록한 책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그렇죠. 써놓은 건데요.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거를 네. 그 써놓은 책인데 이제 그 역사라는 개념을 갖다가 조금 설명을 하면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역사 실제 하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고 그 또 다른 개념 역사가 있어요. 게시히테라고. 그게 뭐야? 게시 독일어로도 역사라는 말인데 그 칼바르트가 한 말인데요. 네. 그 게시히테라는 거는 그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조건이 있고 그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지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중요한 걸 써놓은 거다. 이런 아. 거를 얘기한 게 게시히테라고 하는데 그래서 칼바르트 이제 굉장히 유명한 스위스 신학자인데 스위스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게시히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창세기의 원역사 그러니까 족장사 말고 그 앞에 있는 원역사 그 부분을 신화라고 표현하면서 이거는 히스토리는 아니고 게시히테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얘기다 라고 칼바르트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저는 칼바르트를 뭐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히스토리가 아닌가 아니 히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게시히테라고 네. 생각하면은 멘붕하실까봐 그냥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 주장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연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중근동 지역의 신화가 그런 우리 창조 기사보다 더 빨리 만들어진 거라고 했는데 네네네. 그 나중에 연구로는 또 그렇게 또 말하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게 그 왜냐하면 연구는 계속 되는군요. 예,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이제 기원전 1600년대 1500년대쯤에 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수메르는 이제 수메르는 사실 엄청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수메르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걔네들 너무 길어가지고 예. 세계사에 나오면 좀 짜았나 뭐 그렇긴 한데 진짜 예, 역사 전공하시는 분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 너무 길어 세계사에서 걔네가 그, 현대사라니까요. 아니 쟤는 화학 전공인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요 대충 뭐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이 BC 한 2000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모세가 한 400년 정도 후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을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완성본은 안 나왔어도 적어도 이제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믿어온 정도의 틀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 이제 만약에 성경의 그런 고전적인 주장이 맞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창세기 기사가 맞다고 치면은 반대로 그 중근동 신화가 그 베낀 거라고 베낀 거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대적인 건 아직 확실하게 딱 이렇게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연구가 좀 진행 중이다. 연구가 뭐 여전히 뭐 논쟁의 소지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BC 1600이고 아브라함 BC 2000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근 고대 그 수메르 왕조가 존재했다고 역사적 그러다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대 논란은 약간 좀 논란 소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한국말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팩트랑 트루스트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사실랑 진실랑 다르다는 거지? 그치. 성경은 그럼 너 똑똑하다. 아 이거 이승기가 한 말인데.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팩트여야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서보호서 이런 거. 근데 팩트는 아닌 내용들도 있을 수 있거든 성경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만 트루스지 성경. 그렇죠 트루스. 그러니까 종합 예술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제가 아까 이승기가 말했다라는 거에서 이건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기사에는 그 사실은 있으나 진실은 없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사는 팩트를 가지고 쓰긴 하나 트루스를 담아내긴 부족하다. 요새 뭐 김연아 이런 그 남자친구 기사 같은 것만 봐도 사실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진실들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기사만으로. 맞아. 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가 팩트도 있고 트루스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트루스에 집중하는 게 성경에 쓰여진 그 근본적인 그 저기 뭐랄까 목표 목적에 더 가깝겠죠. 그렇지. 그래서 뭐 제가 공부한 부분을 결론을 좀 내려보면은 결국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단지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다. 아, 그렇죠.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아멘 창조하셨다. 나 지금. 아,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아니, 나 지금 설교 듣는 얘기. 아멘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아, 그래. 하나님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단백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럼요. 아.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10분 정도 쉬면서 커피라도 마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과 뭐 내용이 일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 그 다음은 이제 진화론, 19세기에 대두된 진화와 진화. 그 다음에 이제 진화를 필두로 하는 과학적인 창조.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이거 사실 뭐랄까 현대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믿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근대 이후에 발달된 신앙과 별개의 입장에서 세상과 만물의 그런 생성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네. 이제 또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오동왕님께서 원탑 오동왕께서 네, 진화 얘기를 뭐 길게 하면은 진짜 끝도 없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는데 아 그죠 이게 진짜 아니 이게 AF 몇 채 뽑아온 거야. 근데 이 학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사실. 사실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방대해가지고 조사하다가 제가 진짜 질려버렸어요. 몸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몸살 났습니다 진짜. 방송입니다. 아빠 몸살 났습니다. 얘기를 하면요 진화론은 크게 이제 범주가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다섯 가지다 했어. 진화론. 원래 진화론이라는 이름이 맞나요? 예. 뭐 종의 기원이 원래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게 시작 시발점인 거죠. 시발점이라고 발음 너무 센 거 아니야? 내가 요 얘기하려고 이거 드립해야 되는데. 시발점은 아니다. 근데 하는데 촉발시킨 건 사실이 촉발제다. 촉발제. 네. 촉발제. 그게 우주 진화론. 우주 진화론. 지구 진화론. 지구 진화론. 화학 진화론. 물도 많아. 생물 진화론. 인간 진화론 다섯 가지의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많네요. 예. 아우 근데 너무 방대해서 짧게 짧게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주 진화론 얘기를 하면은 천문학. 근데 제가 뭐 화학 전공하는 사람이 천문학 잘 몰라요. 네. 정말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배운 지구학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예. 그 우주 진화론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빅뱅 이론과 큰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빅뱅 이론으로다가 추정을 했을 때 이제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 와서 천문학 조금 배우면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 나오죠. 예, 그 얘기하면서 그거를 토대로다가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당연히 이제 고립된 시스템이 팽창해 버리면은 온도가 그치. 쪼그라들잖아. 그치. 온도가 쪼그라드는데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다가 추정했을 때 이제 150에서 200억 년 정도. 라고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완전 팩트. 그거는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뭐 완전히 맞는 거. 완전히 맞는 얘기고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봐. 그러면은 팽창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 시발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하나에 꽂혀 가지고 씨가 진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지. 내일은 분명히 오늘은 어제보다 커졌어. 그리고 그저께보다는 그저께는 훨씬 더 작았어. 그럼 그거보다 전에는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럼 얘가 처음에는 크기가 가만 있다가 갑자기 커졌나? 아니면은 뭐 줄어들다가 커지나? 뭐 이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향상성과 일치성을 생각해 봤을 때 맨 처음에는 크기가 0이어야만 된다는 거지 사실상. 그 빅뱅 이론이 거꾸로 시간을 돌려보면 그 거의 정설이군요 지금은. 아니 근데 또 그렇다고 보긴 또 그래요. 천문학에서 반박하는 근거도 있고. 네, 많아요. 예, 반박하는 근거들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조사하다가 그 가모프였나 그거를 주장한 사람. 네, 아이작 가모프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이제 허블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 허블 상수라고 배우잖아요. 허블 상수. 뭐 있겠죠 그런 상수가. 아, 뭐 얘기하면은 너무 그런데. 그 우주의 나이의 역수라고 아 우주의 나이의 역수 허블 상수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허블 그 150년에서 200억 년으로 추정이 되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힉스 입자 얘기 나오고 네네 그렇죠. 우주 얘기를 하면은 아직 수수께끼인 게 암흑물질 암흑 물질. 아직 그 네, 우주의 80% 이상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존재가 뭔지 몰라. 존재가 있어 뭔지 몰라. 80%인데 몰라. 우주는 신비한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반물질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뭐 좀 어이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우주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다 무지하는 게 뭐냐면 왜 그 유럽에 가면 대형 입자가속기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자가속기가 뭐냐면은 그 전자 수준으로 굉장히 작은 입자를 겁나 빠르게 하는 거야. 겁나 빠르게 던지는 건데 겁나 빠르게 던지다 보면 얘네가 어떤 뭐 특정한 상태에 도달하고 막 이러는데 고에너지 얼마나 무지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면 블랙홀 생긴다고 생각했어. 진심으로.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웜홀이 생겨서 지구가 거기 먹힌다 그랬어. 실험 중지하래. 진심으로. 그래서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블랙홀의 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 일부를 관찰하는 수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또 막 빵빵 터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무지한 게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또 무지해가지고 그래서 빅뱅 이론을 주장을이 뭐 거의 정설인 것 같은데, 근데 좀 공격의 소지가 있고,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지구 진화론이 있는데요. 지구 진화론은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쉽게 보통 진화론이라고 하면 딱 생각하는 그게 지구. 아, 그거 이거 그 생물 진화론 아니야? 생물 진화론이고. 생물 진화론. 지구 진화론 뭐냐면은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 그러잖아요. 네. 왜 46억 년이냐? 그 인간들이 달에 갔잖아요. 달에 가서 월석을 주워왔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 연구를 했을 때 46억 년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가져온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월석 46억이야.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서 나왔거든. 아, 그렇지, 그렇지. 라고 생각하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이게 지구에서 발견된 건 가장 오래된 게 30몇억 년밖에 안 돼. 36억 년인가 9억 년이라고 들은 거야. 그린란드에서 46억 년이라고 이렇게 믿기 시작한 게 사실 50년이 채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그린란드에서 나온 변성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변성함이라니. 뭐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 이거는 뭐 지질학이나 지구학에서 네, 그리고 화학진화론. 네, 제가 또 전공이 또 화학 아닙니까. 네.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오파린 가설, 밀러 실험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쵸, 그쵸. 아, 아미노산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그런 그래서 게 있어? 네, 그래서 있어 있기는. 원시 대기와 원시 바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실험을 단순화 시켜가지고 순환 장치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순환이 가능한 그런 파이프 그 뭐냐 그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파이프처럼 생긴 그런 관에다가 아래 그 물을 갖다가 깔고 대기에다가 암모니아, 뭐 메테인, 수소 막 이런 거 가벼운 거 있잖아요. 뭐 환원성 기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넣고 전기 스파크를 빡 주면은 아미노산이 생긴다고. 아 정말. 그러니까 이거 쉽게 설명 기본 쉽게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물 있고 대기 있어. 압력 2바이죠. 네. 그다음에 물질 2바이 넣어.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물질 다 넣어. 그러니까 겁나 습한 상태인 거야. 물에도 진짜 물에도 막 그 분자 그런 거 있잖아. 겁나 들어가 있고. 대기 중에도 분자 겁나 들어가 있어. 그 상황, 그러니까 진짜 완전 아마존 밀림의 수백 배의 그 밀도를 가진 정말 댄스한 상태가 딱 된 상태에서 전기 스파크를 딱 하면 아미노산이 생겨. 신기한데?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아메바부터 출발했다. 거기에 출발점.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지. 저희가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저희가 오늘 인류의 시발점을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세상의 시발점을 다루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시발을 찾는 방송. 네. 헐. 왜 그래? 아, 너무 꽂혔어 이 아이씨 지금. 네, 아무튼. 예, 네, 그래서 화학진화론 얘기를 하면은요. 그 생명을 구성하는 분자가 이제 아미노산이잖아요. 그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모노머가 단량체가 아미노산이니까. 근데 이제 맹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화학 전공이니까. 왜냐하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그러니까 생물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L-form 아미노산. 그리고 L형 아미노산. 그리고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당류가 있어 설탕 이런 거. 그것도 D폼이에요, D폼. D형, D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한 가지만 이용. 그 실험으로는 예.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형태는 못 만든다 이거죠.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될 수 있는 이게 광학성 질체를 알아야 되는 얘긴데 그 이소. 지금 나 대학원생 A 표정을 사진으로 쉽게 멘붕에 빠지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얘기를 어떻게. 하여간에 보면은 이게 옛날에 그 좀 그래 탈리노마이드 논쟁이라고. 잠깐. 그러면요. 이 형까지도 난 알 수 있어. 근데, 아니, 근데 어. 얘기를 할게요. 예시를 들면 좀 쉬워. 오케이. 독일에서 실제로 예전에 이제 그 1950년대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그 임신한 다음에 입덧 억제제로다가 탈리노마이드라는 약을 만들었어요. 아, 약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약을 이제 성공적으로 동물 실험이 끝나가지고 사람에게 투여를 했는데 기형아가 나온 거예요. 왜 기형아가 나왔냐? 그게 탈리노마이드가 이제 L폼 있고 D폼이 있어요. 똑같이 생긴, 똑같이 생겼는데 마치 왼손과 아, 오른손이 다른 그죠, 것처럼. 분자 구조가 그냥 약간 거울처럼 뒤바뀐 거죠. 거울처럼 뒤바뀐. 그래서 한쪽에 그러니까 왼손 폼으로 생긴 거를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양리 작용을 제대로 하는데 오른손처럼 생긴 거 먹으면은 진짜 기형아가 생기고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지. 옛날에는 몰랐지. 그러니까 이게 왼손 오른손 있으면 엄지손가락 하나 그냥 하나씩 딱 있고 배치도 똑같잖아. 근데 이게 거울처럼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왼손 그렇지. 형태는 그냥 그 이 성질과 진짜. 오른손 형태 성질이 완전 달라버려. 실제로 분자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해. 분자 단위에서.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그 자연계에는 L폼하고 D폼의 아미노산이 다르게 존재를 하는데 자연은 하나만 취한다 이거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오파린의 가설 아까 그 실험 있잖아요. 그 실험은 L폼, D폼 다 생기는데 거기에서 생물체가 어떻게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선택성을 갖다가 보인다는 거를 그러니까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이 나오는 것까지는 되는데. 모든 종류는 그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나오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중에 생물로 발전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선택되는 과정은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전혀 설명할 수 없죠. 설명할 수 없고, 이제 대체로 아니, 이제. 화학 전공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야, 이 밀론을 깠어. 말로 깠어. 오파린 깐 거지, 오파린. 오파린 깠어. 깐 거 아니에요. 그렇고. 그래서 생물학계에서는 이게 대체로 이런 실험을 갖다가 자연발생설, 다윈도 결국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걸 자연발생이 생명의 기원인 것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렇고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생물진화론이 생물진화론입니다. 생물진화론인데 주라기공원이죠? 예, 아 너무 이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라기공원인데 굉장히 방대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진짜 가장 핵심이고 예, 사람들이 그나마 좀 많이 이해하는 부분이 그나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엄청 또 긴데 간단히 또 설명할게요. 그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진화 이론들 있잖아요. 용불용설 이런 거? 예, 용불용설 막 이런 거. 오랜만에 들어본다. 이건 들어본 것 같긴 하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찰스다임보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형이 많이 기억하는 거야. 네, 자연 도태도 이런 기린 뭐 기억나죠. 아, 기린 뭐 기억나죠. 기린 뭐 왜 기려졌을까. 예, 사실 그런 고전적인 형태의 그런 자연 그런 진화론은 상당히 많이 폐기가 됐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아직도 내 초딩, 중딩, 고딩 그때 배우잖아. 나는 배우긴 배우지. 그 약간적인 얘기. 약간 빡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에서 배우는 진화는 이미 틀렸다고 한 몇십 년 전에 다 나온 얘기예요. 아, 정말? 아,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특히나 시험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다 틀린 얘기야. 아, 그래요? 이미 틀렸다는 게 거의 팩트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이 아예 한 마디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아,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 뭐 용불용설 그러니까 그 용불용설을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고 예, 설명하면은 뭐 용불용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류현진이 왼손 투수인가? 그렇죠. 네, 왼손 투수면 그러니까 왼팔이 길어지죠. 왼발이 길어지잖아. 근데 류현진이 나중에 아들 낳는데 아들이 왼팔이 길지가 않잖아.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류현진의 아들은 왼팔이 긴 것인가? 누군가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왼팔을 아예 잃어버렸어. 그렇지. 그 사람의 아들 낳으면 왼팔이 없이 나와? 그렇지 않죠. 교과서에 그걸 지금 맞다고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 아, 쓰고 안 쓴다고 도태되지 않아요. 후천적 획득 형질은 미친 거지. 유전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건 약간 좀 따로 얘기하고 싶은 거였는데 과학,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이런 거 논쟁 되게 많잖아요. 맞지. 과학 교과서도 검증 좀 해요. 답답해 미치겠다니까. 아니, 그 과외를 하러 가면 애들이 어마어마한 걸 배우고 있어. 그 애들. 네. 교육에 문제가 있네. 예, 뭐 그렇고 또 자연 선택 같은 경우에도. 자연 선택. 예, 뭐 이거 많이 들어봤죠. 다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약육강식 이런 거. 그러니까 목 긴 기린 있고 목 짧은 기린 있는데 목 긴 기린은 위에 있는 풀도 먹고 밑에 있는 풀도 먹을 수 있는데 목 짧은 애는 못 먹잖아. 네, 루전은 그러니까 희망이. 루전 희망이다. 아예 없어져. 맞아. 정확하다. 루전은 희망이다가. 희망 아니고 희망. 희망. 이게 이 자연 선택설의 아주 주된 그거죠. 네. 그거 나 아마 고딩 때 다 배웠을 거야 중딩 때. 배운 건 기억이 나네. 근데 자연 선택이 제대로 맞으면은. 그 지금도 뭐 약육강식 세계에서 토끼 같은 건 왜 살아남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다행히 지난 건데 이거에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가설이 필요해. 첫 번째는 대부분은 성체가 되기 전에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성체는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할 수 있기 전이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인구의 80%가 사춘기 전에 죽어야 돼. 그래야 이 이론이 성립이 돼. 아, 그래? 어,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 교과서에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의 매 순간을 생존을 위해 싸우는 그 상황이어야만 이게 성립이 돼. 그러니까 사실 근데 사자만 봐도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경쟁 상태가 되지가 않아. 우리 인간은 심지어 병원도 만들잖아. 그리고 약자를 지켜주기 위해 경찰과 군대도 있잖아. 그렇지. 이건 아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과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자연선택, 그 자연선택설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예, 뭐 그렇죠. 그러면은 다윈이 그 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만들었잖아. 네네. 그 책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은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 반박이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근데 다윈이 굉장히 천재고 일단. 그렇지. 천재. 그다음에 그 책을 인정. 일단 자기가 관찰한 사실들을 사실을 관찰한 건 얼마 안 되고 자기 이론을 쓴 다음에 예상되는 반박들에 대해서 자기가 재반박을 하는 책을 쓴 게 종의 기원인 거야. 네, 종의 기원을 재반박이 더 많아. 그 요약본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그 단은 못 읽고 너무 그 6편까지 있어요. 다 그게 진짜 긴. 그러니까 엄청 쉽게 길어요. 말하면 여러분 논문 한 편 20년간 썼다 생각하시면 20년 써 20년 썼거든요. 진짜 맞아. 20년간 쓰고 예, 이거 한 편. 어. 덕후 덕후. 어. 예. 어, 맞아. 덕후야, 덕후. 새 덕후. 새 부리 모양 뭐 훔친 거거든. 부리 덕후. 어.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 뭐 생존 경쟁, 자연 도태, 변이 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당시에는 사실 다윗이래. 조 다윗? 다윗인 찰스 다윈이 그 활동했던 시기가 1800년대란 말이에요. 네, 그땐 DNA가 뭘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다만 이제 유전의 형질을 결정짓는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지. 그 어떤 신부님이 콩 가지고 실험을 맨델, 전 아니야? 네, 맨델. 어, 그 전이지. 아니, 그거보다는 조금 후일 거야. 아, 그거보다 후? 네, 그래도 뭐 DNA는 뭐 알 리가 없죠. 그렇죠.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여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1, 2, 3, 4, 5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장 가서 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학설에는 난점이 있어 하면서 어. 그 반박을 막 해놉니다.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웬만한 진화론에 공격되는 점들은 이미 다 써놨어요. 종의 기원에. 그 종의 기원은 5장까지만 읽고 예, 끝이네 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난 얘기입니다. 다만 찰스 다윈이 그 신학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어. 신앙인이었어요. 어, 끝까지 신앙은 안 버렸다. 네, 아버지가 감리교 목회자였고. 아, 맞아, 맞아.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자기도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당시에 이제, 그, 정세가 되게 서세동점 하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서양의 세력이 동양에 가서 막 점령하고 막 제국주의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지성이 이제 꽃피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로서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일이어가지고 뭔가 지성의 집약체다 이런 네, 느낌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서 대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 진화론이랑 또 엮이거든. 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적자 생존의 원리가 인종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우생학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백인종은 완전 우월하고 그거 히틀러가 만든 거 아니야? 히틀러가 만든 아니에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그래?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데 히틀러는 이제 그걸 갖다 쓴 거지. 네. 어쨌거나 내가 이 생물 진화 부분에서 아까 교과서 얘기 잠깐 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나는 빡치는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대유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진화론이 진화론이 대유행하면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었냐면 진화론이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 껴맞추는 실험 결과를 껴맞추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말 유명한 얘기인데 발생진화학이라고 있어. 이거는 정말 이제 지금 얘기하면 병신 취급당하는 그런 얘기죠. 사실 뭐냐면 형 그 고등학교 때 기억날 거야. 태아의 사진을 보면 새나 개구리나 뭐 아. 인간이나 네. 뭐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겼지. 그치. 그다음에 두 번째까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세 번째 때부터 왠지 꼬리 같은 게 없어지면서 막 이렇게 네 번째부터 훅 갈라지잖아. 그치. 근데 형 그거 사진으로 본 적 있어? 아니. 다 그림으로 봤지. 그림으로 봤지. 사진으로 찍으면 다 달라. 그래? 그거 개구라야. 그냥 구라도 아니고 개구라야. 그게 그 만든 아저씨가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믿은 나머지 분명히 이 발생 진화학에는 요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뭐 사진을 찍어봤어.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다 달라. 네. 다 달라. 그리고 아예 어디부터 다르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포백 있잖아. 그 난자 쪼개지는 그때부터 보자고. 완전 달라. 다른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 아예 사진을 찍어보면은 아예 다 달라. 코끼리 태아는 코끼리처럼 생겼고 상어 태아는 상어 태아처럼 생겼어. 근데 이거를 찍고 보니까 아니잖아. 근데 너무 강력하게 믿은 거야. 이거여야만 해. 그래서 컨트롤 C부를 했어요. 컨트롤 C부를 했고 이게 아니고 분명히 틀렸다라는 거가 뭐 그 막 되게 유명한 뉴턴 뭐 잡지 이런 거 있잖아. 공식 기사로만 뭐 1997년 막 이런데 이미 다 나왔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빠져야 될 시기가 30년 정도가 지났어 이미. 근데 지금도 그거 시험 보잖아.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것 중에 또 하나가 인간의 엉덩이에서도 꼬리뼈가 있잖아요. 꼬리 흔적. 흔적기관. 흔적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개소리야. 다 개소리야? 그거 다 틀린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과서 다 때려고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창조론이나 창조과학을 옹호하기 위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과학자로서 빡치는 거야. 이거. 문제는 아니, 진화론은 그러니까 진짜 그냥 론이잖아요. 법칙. 원래 자연은 확정이나 법칙이라는 일을 쓴단 말이야. 연력학, 제2법칙 이렇게 쓰는데. 로우가 아니라 세우리잖아. 론인데 이것도 과학적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허구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게 거예요. 로우가 아니라 세오리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수정됐으면 수정된 이론을 넣든가 최신 진화 이론을 넣든가 근데 과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내가 과학하는 사람인데 빡치는 거야. 과학적 사실이 없는데 애들이 이거 배워가지고 대학교 오면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마치 그렇게 진화를 배우잖아. 이거 내가 볼 때 손을 못 대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에 손대면 엄청 야 너 창조하는 애들이지. 너 임마 그런 야 어디 가지 이렇게 이런 그 저기 진화론자들이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해요. 그게 굉장히 빡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니 비과학적인 부분은 드러내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네. 네. 제가 지금 흥분했어 나 발생 진화에서. 네. 예. 뭐 그렇고 그럼 현대적인 예, 진화론의 그런 약간 연구를 어떻게 그 얘기를 하나 현대적인 진화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돌연 변이는 많이 배웠잖아요. 돌연 변이 많이 배웠죠. 돌연 변이 유전이 됩니다. 돌연 변이 유전돼요. 돌연 변이는 DNA가 바뀐 건 유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겠지 일반. 그러니까 이거 이거야. 아빠가 눈이 파란색이 날 때부터 그럼 애도 날 때부터 눈이 파란색일 수 있잖아. 그거 그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DNA를 갖다가 그 몰랐을 때는 그냥 막연한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 형질쯤으로 이제, 예 DNA가 이제 발견이 되고 DNA 구조랑 화학적인 그런 구조까지도 규명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인류의 과학이 그죠. 진보를 했죠. 맞아. 생물학을 배우면 이제 센트럴 도그마다라는 것을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DNA는 쉽게 말하면은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서 소개를 하면은 DNA는 이제 도서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도서관에 책이 막 꽂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사람이 책을 빌려와서 책을 이제 가져와서 책을 보고 막 베껴. 그 베껴진 사본이 RNA예요. RNA를 이제 베낀 사본 RNA를 가지고 가서 직접 이제 만들어요. 다시 책을 아니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요리를 하든가 뭐 사냥을 하든가 뭐 이제 그런 게 해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오도광의 생물학 교실. 그리고 이제 그 RNA를 갖다가 RNA를 통해서나 혹은 이제 DNA 가지고 이제 또 다른 DNA를 그러니까 책을 보고 책을 복사를 하거나 책의 사본을 보고 책을 이제 복사를 또 도서관을 만들 수 있지. 도서 만들 수 있고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뭐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르고 현재 현대의 생물학에서 이제 아주 베이시스로 다 깔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돌연 변이는 유전된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내용. 아니 바뀐 책이 꽂혀 있으니까 네. 그걸 베끼는 건 당연히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렇죠? 돌연 변이는 뭐 그래서 그런데 그 돌연 변이를 이제 흔히 이제 사람의 돌연변이 생각하면 사실 사람의 DNA가 변형돼가지고 돌연변이 생기면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그죠? 후쿠시마 생각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끔찍합니다. 나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죠. 예. 하지만 돌연변이가 생존에 필수적인 집단이 있어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아. 돌연변이가 없으면은 한 방에 훅 다 죽어버려요. 걔네들은. 그렇죠. 네. 예. 항생제 같은 거가 아무리 좋은 게 개발이 돼도 걔네는 돌연변이를 통해가지고 예. 계속 자기들의 그런 유지를 해나가는 거죠. 그럼 나 여기서 질문. 돌연변이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바이러스랑 박테리아 말고 네. 다른 생물 중에서는 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 예, 그래서 보니까 초파리 실험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생물 초파리로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다가 변이가 일어나려면은 DNA 복제를 갖다가 100만 번을 정도 하면은 한 번 정도가 에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100만 번 베끼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잘못하게 된다. 오타가 난다고. 하지만 몸이 이제 아 이거 오타다라는 걸 알고 그거를 수리를 하는 과정들이 또 있어요. 사실. 안타깝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걸 걸러내면은 사실 돌연변이가 제대로 유전될 확률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DNA를 갖다가 변형해서 보기가 힘드니까 인위적으로다가 이제 화학적인 처리를 하거나 방사능을 갖다가 막 그걸 해가지고 DNA를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거든요. 뭐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그 초파리로다가 실험하면은 이제 70% 정도는 이제 개체에게 해롭게 되지만은 한 그래도 한 그 나머지는 이제 중립적이거나 유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7대 3 정도다. 7대 3 정도다. 물론 뭐 아무래도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고등 동물로 갈수록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더 좋게 될 확률은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돌연변이로 진화가 일어나려면 정말 겁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든지 아니면은 네. 우연과 우연과 우연이 어쩌다 정말 어쩌다 봐주신 그대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뭐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 이제 설명 이제 유전적 변이가 이제 자연적인 선택에까지 영향을 주는 게 돌연변이가 하나 있다 이런 얘기하고 그 현대 의미에서의 자연 선택설이 아직 폐기되지 않았고 돌연변이에 업혀가지고 가더라고요. 돌연변이 업혀서 가죠. 네. 근데 또 교과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교과서에는 네. 이런 맹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사실. 자세히 설명 안 하죠. 그죠. 네. 이제 다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피카츄도 억울하면 라이츄가 돼야 돼. 잘한다. 이제 야 이제 왔다 왔다 왔다. 아,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현대 진화론에서는 아 뭐 그럴 진화할 필요가 없는 거지 피카츄가 굳이 강해지려고 라이츄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네. 고전 진화론에서는 네. 피카츄는 살아남지 못하고 네. 라이츄만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사실 현재는 라이츄도 있고 피카츄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현대 진화론은 네. 피카츄도 존재할 수 있게끔 약간 내용이 수정이 됐다. 예, 네, 그럼요. 민용 말고 망나뇽만 존재하지 않을까. 뭐. 포켓몬 세죠. 열심히 했어. 포켓몬 덕후. 이게 근데 우리보다 좀 어린 애들은 또 몰라 이거. 아 진짜? 모르지. 이상하네. 디지몬으로 얘기해 줘야 돼. 아, 뭐 하여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유전자 부동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있는데 그 쉽게 말해서 랜덤으로다가 유전자가 랜덤으로 그런 형질이 이제 뭐 약한 유전자라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합이 돼가지고 아. 랜덤으로다가 전에 수대로다가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아. 지금 잠자고 있고 참 뭐랄까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도 계속 그게 전해지는 거다. 그래서 뭐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퍼지게 된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진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DNA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 뭐 그런 정도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이제 부모 세대의 유전 형질을 자식 세대에 있어가지고 이제 물려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존하고 이제 번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또 얻게 되는 뭐 그런 얘기인데 하여간에 뭐 여기까지가 이제 아, 그 현대 생물학적인 진화의 그런 연구에서 말하는 진화 요인들입니다. 아우 토할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 한 가지 진화론이 또 있는데 인간 진화론이라고 이거는 네. 인류학 시간에 배우는 걸걸 네안데르탈인 막 이런 거 그런 말이 네, 네안데르탈인 막 이런 거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등 동물로부터 진화했나 그리고 유인원과 과연 공통 조상이 존재하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시작해서 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거는 하여간에 그렇게 진화를 그러니까 인간 진화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그런 역사는 대략 350만 년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이라고 칠 수 있는 애들부터는 350만 년 전부터다. 그렇게 얘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얘기하면서. 근데 이것도 그 흑역사 같은 게 있는 게 네? 이런 인간 진화론 역사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연구 결과를 막 조작하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이런 것들이 하도 많고 해서 그 지금은 아마 네안데르탈인 정도만 정설로 남는 정도인 네. 것 같아 보니까 나머지 크로마뇽인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거의 짜집게 하는 거다. 약간 좀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인류학이나 이것도 그 중학교 수준의 과학 교과서에는 굉장히 정설로서 시험 그 연도가 나오잖아. 순서 맞추는 거 나오잖아. 기역 니은 디귿 기역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니은 네은다르탄 해가지고 디귿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날된 것이 알맞은 것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사실상 현재 이제 짜가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인류의 조상의 뼈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남은 애들은 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요 테이블 안에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 전 세계에 다 주워 먹은 것들도. 그 당구장 다리 반 정도면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크로마뇽인이랑 베이징원인의 그 대부분이 조작되거나 혹은 다른 동물의 뼈인 걸로 아예 판명이 났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생각했을 때 서서히 막 진화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서서히 진화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속평형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소에는 진화가 잘 일어나지 않다가 맞아. 어떤 시점이 되면은 확 진화한다고. 아, 리니어하게 쫙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쭉. 네. 계단식으로. 흐름 타다가 꼴로.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데 봐봐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진화하는 게 기존적이지만 이거 봤을 때는 확 진화하고 확 진화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분리가 된다 이거야? 네, 갑자기 어느 그러니까 순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느 날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펭귄맨인 거네. 그거잖아. 역진화잖아. 조류로 간 거잖아. 펭귄맨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아, 그랬어? 예, 하여튼 점진적인 진화에 대한 반박. 나 배트맨 빠라고. 예, 뭐 그렇다고 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진화론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저희가 약간 계속 진화론도 까기만 해가지고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진화론이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한 방식 중에 하나죠. 네. 근데 그것도 분명히 이 아직 미해결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거를 맹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맹점들도 많고 시발점이라고 보기엔 약간 좀 시발인 부분들이 있다. 네, 결론은 뭐 진화론은 그 결국에는 생명의 기원을 자연 발생에서 찾는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오리죠. 하나의 시오리. 예, 예. 네. 자연 발생이라고. 내추럴 셀렉션.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럼 이제 성경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풀이할 것인가에서 그런 질문에서 시작한 창조과학, 창조과학, 예. 지적 설계, 유신론적 진화론 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소개를 네, 그런 해야죠. 소개를 네.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진화의 과학적인 논쟁을 들으면서 몇몇 분들은 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너무 대충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쉽게 하기엔 저희 능력 바뀌고 이보다 깊은 걸 원하시면 그냥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시는 것이 빠릅니다. 파트 2에서는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갈 것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마무리 곡으로 제이레빗의 잠이 솔솔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새로 산 가방을 메고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자전거